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국 해방 이른 한덜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 영도를 시작하신 56돌세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 미얀마 연맹 연대성 발전당 총비서, 도이치란드 공산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리아, 로마니아, 러시아, 마지아르, 볼가리아, 기네, 베닌, 이집트, 메이코의 정당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중국, 네팔, 몽골, 스위스, 프랑스, 영국, 나이지리아, 민주공고, 앙골라,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등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진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그들은 뜻깊은 8월의 날들에 즈음하여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으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그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